커피처럼 꽃을 태웠다. 사람아, 나의 사람아, 얼어붙은 내 맘을 녹여준다는 사람아. 사랑아, 나의 사랑아, 내 마른 내 세상에 꽃이 되어준 너. 흩어진 내 조각들을 다 끌어안고 허물어진 나를 다시 채워내. 세상이 등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, 차가운 바닥에 홀로 누워 쉬는 원망할 때, 넌 말없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네. 이젠 두렵지 않아.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모든 순간 모든 이유, 너란 기적 내겐 가장 큰 선물이었어. 사람아, 날 사람아, 얼어붙은 내 맘을 녹여준다는 사람아. 같은 날 끌어안고서 허물어진 나를 다시 채워낸 너라는 기적. 상처마저 빛나게 한 너. 지어.